러시아 인터넷 신문 브레미아 베르면 9월 27일부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역사적인 러시아 연방 방문을 담은 사진 문헌을 모시고 특집했습니다.